6월 15일 수요일. 성도의 삶은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온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여 율법의 말씀을 들으려고 학사 에스라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 절기 동안에 초막에서 살라는 것과 산간지대로 나가서 올리브나무와 야생 올리브나무까지, 은매화나무까지, 야자나무까지와 또 다른 활엽수 가지를 가져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하는 말씀을 그들이 사는 여러 마을과 예루살렘에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 가지를 주워와서 초막을 지었는데 각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집들 안에 물문 앞 광장에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지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무리들은 모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았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절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규례에 따라 공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팔절 다음 날에도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이전에는 없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수장절 혹은 장막절로도 불리는 초막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참회함으로 신앙을 회복한 백성은 이제까지 형식적으로 대하던 율법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대하게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초막절의 회복.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실천적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새롭게 발견한 순간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말씀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전까지의 삶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망각한 삶이었다면 말씀을 깨달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풍습을 되찾게 된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었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기념합니다. 새롭게 발견한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내 가는 길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 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딛어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면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묵상 에세이 하나님의 뜻 생각하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리버티 고등학교의 2013년도 졸업식에서 학생 대표로 고별사 낭독을 위해 연단에 오른 로이 코스트너는 학교 측의 승인을 받은 연설문 대신 주기도문을 낭송했습니다. 당시 그 지역 국립학교들은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란 단체 압력 때문에 공식 행사에서 기도를 금지했고 학교 내에 십계명 등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어떤 게시물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각 주 정부 깃발에 들어있는 십자가를 빼게 하는 소송까지 벌어졌습니다. 코스트너는 말했습니다. 저는 제 연설문을 교장 선생님께 제출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기에 다른 것을 읽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학생들은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고 코스트너의 용기는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기도를 몰아낸 것은 제가 겪은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옹호하고 싶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합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 믿음의 근거에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영훈의 믿음의 기적. 한절 묵상.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시를 주신 후 이를 기록하게 하셨고 예언자와 사도들을 통해 신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했고 기뻐했으며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를 통해 기쁨을 체험하며 결국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즐거움이 제 삶과 공동체에 불일듯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 제 마음, 시간, 공간을 기꺼이 떼어놓는 오늘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